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연한 모임이 11일에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점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하리시 구읍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일행과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친선팀과 단결팀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체육유희 경기를 하고 놀이도 부르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했습니다.